얼마 전 조선축구협회가 주최 105 2016년 최우수 축구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최 105 2016년 최우수 축구 선수들로는 2017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축구선수권대회 2단계 예선 경기에서 특출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팀이 1위를 하고 본선 경기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 평양체육단의 리명국과 국제축구연맹 2016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6개의 골을 넣어 은축구화상을 받은 사이오 체육단의 리혜연,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은볼상 수상자인 소백수 체육단의 김소향이 선정됐습니다.